애국의 마음 선율에 담아 통일 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 첫 순서로 노래 높이 날려라 우리의 단길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최준경 작사, 김동철 작곡인 가요 높이 날려라 우리의 단길은 주체 74, 1985년에 창작됐습니다. 노래는 우리 혁명을 언제나 승리의 한 길로 이끌어온 불패의 당 조선노동당에 대한 천만 국민의 옥족 같은 믿음과 당의 영도를 생명으로 간직하고 세대와 세대를 이어 영원히 우리 당을 받들 굳은 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씨내림 대조 4분의 4박자인 노래 선율은 동쪽 이 부분 형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연은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을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위한 힘찬 투쟁으로 현명하게 영도하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이 노래가 가지는 거대한 사상예술적 감화력을 깊이 통찰하시고 위대한 당의 영도 따라 김일성, 김정일 애국주의를 구현하여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전환적 국면을 마련하기 위한 오늘의 투쟁에서 시대의 진군과 당가로 힘차게 울리도록 가려주셨습니다. 백두의 날리던 붉은 게 보게 마치 순서로 노래 인민은 부르네 친근한 그 이름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노래 인민은 부르네 친근한 그 이름은 경려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를 삶의 태양으로 친근한 오보이로 우르르 따르며 끝없이 신뢰하는 우리 민들의 열렬한 충종의 세계와 경려하는 온수님의 용도 따라 사회주의 강국건설 위업의 승리를 앞당겨갈 신념과 의지를 담은 시대의 명곡입니다. 노래는 사회주의 조선의 높은 전엄과 강대성의 상징이시며 온 나라 천만 국민의 희망과 미래의 전부이신 경려하는 온수님에 대한 끝없는 매혹과 신뢰의 감정을 진실하게 펼쳐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를 앞서가는 우리의 승리 속에 영광의 기치로 빛나는 친근한 그 이름이라는 가사의 구절은 경려하는 온수님을 높이 모시어 우리의 앞길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다는 철의 진리를 격전 높이 구가하고 있습니다. 노래에 이러한 사상감정을 안 받지만은 열정 넘친 손일은 밝고 숭음하면서도 졸졸한 흉상을 안고 감명 깊게 흐르고 있습니다. 약동하는 젊음으로 비약하는 저국당 그 어디서나 높이 울려나오는 노래. 경려하는 온스님을 우러러 온 나라 천만 군민이 한 목소리로 뜨거우게 부르는 노래 인민은 부르네 친근한 그 이름은 영원한 우리 온스님 찬가로 우리 조국과 인민의 모든 승리와 영광의 주제가로 온 누리에 힘차게 미아리 칠 것입니다. 내 나라 군금이 강사 화창한 방방곡곡에 은혜론 그 손길 우리여 꽃피는 꿈도 많아라 즐겁고 희망 넘친 우리의 생활 속에 언제나 정답게 울리는 친근한 그 이름 그리워 그리워 그리워라 불타는 불타는 천만 심장 창조의 열정 넘치 우리의 위훈 속에 진군의 노래로 울리는 친근한 그 불타는 불타는 천만 심장 이상으로 음악 감상 시간을 마칩니다.